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과 큰 날도 있구나. 그 서름 어찌다 말할까. 이리 오게 고생 많았네. 70년 세월 끝까지 게 무슨 재수요. 함께 산 건 5천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.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. 백두산 천지를 먹물 삼아 한줄 적어나가세. 여보게 친구여 붓을 하나 줄수 있겠나. 붓을 하나 줄수 있겠나. 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과 큰 날도 있구나. 그 서름 어찌다 말할까. 이리 오게 고생 많았네. 70년 세월 끝까지께 무슨 재수요. 함께 산 건 5천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.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. 한라산 구름을 확폭 삼아 점 한 점 찍어 나가세. 여보게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.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.